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잠깐 과거에 축구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쉴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이제 다시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 그런가요? 라리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라리가가 다시 시작을 했죠. 이제 포칼레 구강컵 코파 델레이. 코파델레이 경기랑 코파델레이 경기로 이제 시작을 다시 했는데, 약간 첫 경기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시작을 했죠.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아니라 빌바오. 빌바오한테 2대1인가요? 한점 차였는데 두골 먼저 먹히고 한골 나중에 바르셀로나 메시가 따라잡았던 걸 네 기억하는데. 그 어떤 아 2대1 맞는 거 아니에요? 2대1로 이제 졌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스페인 라리가의 시작이 다시 알려졌는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 빌바오한테 바셀이 졌다길래 이제 경기가 중계를 안 했으니까 일단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칼럼이나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제 곧 얘기할 비아레알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그 경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때 뭐 하고 있었더라? 여행가 있었을 때였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뜨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람이 떠요. 골을 넣을 때마다 네. 바르셀로나라든가 뭐 주요 이제 제가 체크해놓은 팀들이 뭐 골을 넣고 골을 먹히고 뭐 이런 경기마다 이제 알람이 뜨는데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고 있길래 아 이군들이 나왔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니에스타, 라키티치 저기 뭐야 저기 MSN 다 부스케스 나오고. 나오고 MSN 나오고 뽀백 저기 누구야 PK 움티티. 세르지. 세르지 로베르토랑 저기 피케 움티티 뭐 알바가 아니라 알바 나왔어요, 알바 그날. 나왔나? 그날 알바 나왔어요. 그날은 알바 아 거기 다 나왔더라고요 그냥 다 나왔는데 네 깨졌어요. 그러고 깨져가지고 좀 민망하겠다 근데 2차전이 있으니까 아마 그쵸. 그게 원정이죠? 그쵸. 네 그래서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가진 않을까 그나마 싶은데 다행인데. 올라가진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비아레알전에서 나온 경기 봤으면 볼 때는 또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비아레알이 어떻게 해야 비길 수 있는지 물론 비아레알이 그 전에도 최소 실점 팀이죠. 지금 팀이긴 라리가 최소 실점, 했는데 11실점으로 최소 실점 예 팀이었는데.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 왜, 일단 그 경기를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왜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수비력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실점이 얼마 없었던 몇팀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에릭 바이가 거기 있었잖아요. 네 물론. 비아레알이 이제 보면은 유로파 리그에서도 보면 실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쵸. 리버풀을 만나기 전까지.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비아레알에 지금 있는 감독이 이름이 또 까먹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독이 몇 시즌 동안 또 지금의 비아레알을 또 일궈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직력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만들어 놨고. 아, 지난 시즌 후반에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후반인가요? 그런가요? 해설에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군요. 좀 아무튼 만들어놨다. 조직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곤 합니다. 일단 또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패배를 했죠. 그렇합니다. 3대2였던 걸로 3대2. 기억하는데 패배를 하면서 약간 순위 경쟁에서 확실히 이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제 세비야가 치고 들어와서 세비야가 확실히 박한식 해설위원이 이번 시즌 초부터 이렇게 계속 밀던 세비야가 지금 라리가 순위 2위에 등극을 해 있습니다. 내가 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도로서 팬은 아틀레티코 만드리드지만 네. 팬과 미는 것과는 다른 별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대승을 거두면서 1등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물론 그라나다가 그렇게 센 팀은 아니지만 뭐잘돼 있는 팀은 아니지만 예. 5대 0으로 이겼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과 리그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간신히 거뒀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경기 아까 말했듯이 3대2로 패배를 했고,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레알에 이제 39경기 연속 무패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레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레알 얘기를 하면서 바르셀로나와 비교를 해서 레알의 어떤 점이, 결국 우리가 이거 주제를 얘기했던 건 레알 마드리드가 왜 안 지는 건가를 보려고 준비했던 거니까 레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그럼 읽어 주실까요? 선발 라인업이요? 아, 또 그건 또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얘기를 하시지. 아니, 항상 선발 라인업부터 준비를 하시길래. 아, 선발 라인업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는 뭐 나바스 골키퍼 나왔고요. 마르셀로 나왔고. 나초, 바란. 바란이 나왔던가? 바란인 것 같아요. 나초, 바란. 네, 나초, 페페인가? 아, 나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 14라운드랑 헷갈려서 그런데 아마 나초 바란일 거예요. 나초 바란, 그리고 오른쪽에 카르발, 그리고 3미들의 카세미루, 크로스, 모드리치, 정상 가동했죠. 그리고 탑에 3톱에는 호날두, 벤제마, 이스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네, 중앙 수비가 페페였나 바란이었나 헷갈리긴 한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바란이 맞을 거예요. 네.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저는 이제 라인업 한번 읊어달라는 건 라인업이 항상 이렇게 유동적인 부분이 항상 있어요. 항상 보면은 일치하진 않거든요. 항상 똑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없던 게 시즌 초반에 부상도 많았고 지금도 부상이 많죠. 그렇죠. 네. 지금도 많긴 한데 계속 이제 부상자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대체자로 넣는데 아 부상 얘기하니까 확실해졌다. 바란이 맞습니다. 나초 바란입니다. 네, 페페가 지금 부상 중이라. 그렇죠. 네. 이제 부상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 이렇게 경기가 39경기가 계속해서 무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먼저 득점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에서 지지 않으려면 골을 넣거나 안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골을 성공을 시키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이번 시즌 28명인가요? 29명이 경기를 뛰었는데 한 명만 골을 못 넣었대요. 이게 코엔트랑 빼고는 모든 포지션에 한 선수들이 다 골을 한 골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소리는 정말 저력이 어마무지하다는 거거든요. 코엔트랑은 그나마도 한 경기 뛰고 한 그렇죠. 한 경기 뛰었어요. 한 경기 뛰고 부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부상일 거예요, 아마. 예.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어마무지한 득점력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는 게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게 패배할 경기도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게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건 바르셀로나 경기 마지막에 라모스 극장골이 패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줬던 라모스가 이번 시즌에 승점 2점 벌어다 줬죠.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 경기랑 그 다음 경기도 데프르티보였던가? 예, 그 경기. 네, 그 경기도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수들이 못해주면 3선 자원 또는 이제 마지막 수비 자원이 헤딩으로 이렇게 골을 넣어준 장면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 이 경기는 약간 공격 이미 상대 팀이 조금 약 팀이었기 때문에 공격진들이 활개를 많이 쳤던 그라나다의 경기였습니다. 뭐 경기를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가 왜 안 지고 있냐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지금까지 얘기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선수가 한 골씩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벤치 멤버와 주전 멤버와의 갭이 좀 적다. 라는 거에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부상 때문에 일 수도 있겠지만 지단 감독이 굉장히 똑같은 4-3-3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전술을 들고 이번 시즌을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하고는 또 다르게 항상 그 전술의 변화가 약간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포메이션 유지해도 그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잘 바꾸는 것 같아요. 지단 감독이 보면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데프르티보 같아요. 그 데프르티보하고 경기에서 그 두 번째 골을 마리아노 투입했 이제 첫 번째 골을 이제 모라타가 넣고 두 골을 이내 먹히니까 이제 넣었던 게 마리아노랑 바스케스였단 말이야. 그쵸. 근데 바스케스가 크로스 올린 걸 마리아노가 헤딩으로 넣는 걸 보고 아, 제대로 성공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단이 제대로 용병술 제대로 발휘했구나. 딱그 경기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지단 감독이 솔직히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 감독의 커리어도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레알의 2군 감독 정도 하다가 이제 바로 콜업이 된 거였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그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지만 39경기 무패라는 어마무지한 대기록을 지금 달성 중이고 이제 한 경기만 더 하면 제가 알기로 라리가 최다 무패? 라리가 최대는 아마 제가 깬 걸로 이미 알고 깼나요? 있고, 39경기 이미 깬 건가요? 예, 그 패배 우패가 아마 최다였었는데 아마 아닌가? 아무튼 깬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유럽 최다. 그 옛날 안첼로티 AC밀란이라던가.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쭉그 네이버 스포츠 해외 축구칸에 쭉 있는데 아마 그 40경기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안첼로티 AC밀란이었나 아마 그렇고. 또한 경기가 아마 유벤투스였던가? 아마 그쵸, 그 그랬던 무패 걸로, 우승할 예, 시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다음에 보기로 하고. 또 이제 또 얘기할 거는 또, 예, 그 두 가지? 네. 그두 가지가 일단 배경이 제일 크고요. 일단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득점력이 공격진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확실히 분배가 됐다는 게. 그걸 대표하는 게 이번 시즌에 지단 감독이 BBC를 깼죠. 그쵸. 물론 베일이야 부상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벤제마가 부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모라타와 이제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하고 모라타 또 선수가 그리고 골을 생각보다 들어올 때마다 쏠쏠히 넣어줬고 나올 때마다 골을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센시오 선수도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네. 뭐 확실히 공격진에서 예전에 기존에 BBC에 그 치중돼 있던 득점 그 분포도가 이제 확실히 나눠지면서 그것도 확실히 뭐 봐야 될것 아센시오는 같아요. 공격보다는 약간 중원에서 많이 나오긴 했고 저는 제일 눈여겨볼 봤던 게 이스코. 예, 이스코가 이전 시즌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네,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예전에는 좀 볼을 쓸데기 없이 끌었다면은 이번 시즌에는 보면은 간결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앞으로 많이 넣어주는, 예, 잘 찔러주는 그 오버래핑해서 들어가는 카르바할이나 뭐 다닐루한테 잘 찔러주거나 아니면 전방에 있는 벤제마나 아니면 뭐 호날두나 뭐 이런 선수들한테도 잘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골을 잘 넣고, 그쵸. 네, 이번에도 두골 넣었죠? 두골 넣고 호날두가 두골 넣고 벤제마가 골 넣고 그쵸.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조금 더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 깨지지 않는 이상. 근데 뭐 다음 경기가 지금 세비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긴장 아닌 약간은 긴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세비야도 약간 1위 1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5점 차로 앞서고 있죠, 아마? 그쵸. 첼시처럼? 5점 차로 앞서고 있는데, 딱 지금 행복 마드리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세비야를, 아마 큰 점수차는 아니어도 한 2대1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리그 우승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는 또 호날두 선수가 2016년에 최고의 선수로 이제 어제 또 받은 선수까지 피파의 올해 선수상까지 싹쓸이 하면서 이제 호날두가 리그까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다음 시즌 또 타는 또 타는 건가요? 다음 시즌 또 타는 거죠. 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할 점이나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카세미로 부상당해가지고 제가 조금 우려를 표했잖아요. 초반부에 네, 반기문 뭐 아무튼 이거나 우려몬. 예. 네. 우려를 표했는데 딱그 이제 아까 전술적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카세미로 부상당했을 때가 제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치요. 때는. 예. 그딱 선미들에 나올 수 있었던 선수가 그때 당시에 모드리치도 부상을 부상. 당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 크로스가 부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드리치도 초반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크로스랑 카세미로가 있었을 때니까 그렇죠. 이 둘이 부상을 당하니까 모드리치가 복귀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바치치랑 이때 쓸 수 있었던 게 모드리치 코바치치가 이제 투블란치처럼 나오고 이스코가 그 위에 이제 약간 프리롤처럼 나왔는데 그 경기가 제 기억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전술적으로 정말 유동적으로 잘 그때가 전술적으로 제일 인상이 깊었었던 경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미드필더 기용이 아니라 이제 미드필더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것도 두 선수가 뭐라 해야 될까 좀 카세미르처럼 쓸어준다기보다는 볼 간수하는 능력이 좀 더 탁월한 미드필더잖아요. 그쵸. 근데 쓸어주는 게 약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거의 세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한 선수가 나가면은 한 선수는 커버가 자연스럽게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이제 지단 감독이 선수발만 있는 감독은 아니구나. 또 바르셀로나랑 비교를 해보면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바르셀로나 얘기 안 했지? 아직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이제 좀 바르셀로나 네.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슬슬 넘어가면 바르셀로나랑 비교를 해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왜 이렇게 부진한가와 이제 일맥상통한 딱 반대된 모습 같아요. 그 중원의 유연함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방금 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뭐 중요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갔을 때 다른 선수가 잘 채워준다 이 얘기를 했는데 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부족하죠. 이제 이번 시즌에 새로 사왔던 선수가 뭐 저기 누구야 파코 알카세르라든가 저기 안드레 고메스 또 저기 데니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 비아레알에서 이제 다시 바이백으로 데려온 네, 거죠. 다시 데려왔고 뭐 그 움티티 이렇게 있는데 움티티 빼고는 다 네 나가리 났죠.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네네. 움티티 빼고는 다 나가리 났고 제일 먹튀는 지금 논하자면 파코 알카세르죠. 뭐 파코 알카세르도 뭐 있고 네 데니스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좀 하고 좀 더 출장 기회를 좀 더 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데니스 수아레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나오는데 예. 왜 안드레 고메스를 쓰고 데니스 수아레즈를 안 쓰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기도 하죠. 그쵸. 안드레 고메스가 아무래도 계속 겉돌다 보니까 겉도는데 그 바르셀로나 4-3-3에 전혀 맞지 않는데 오히려 교체 투입해서 나오는 데니스 수아레즈가 더 잘하는 그쵸. 느낌인데 왜 안드레 고메스를 죽어라고 이렇게 써대냐 이런 얘기로 또 한 소리 듣고 있는 중이죠. 뭐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에너지가 넘치고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맨날 이제 기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번 특히 비아레알전을 지켜봤을 때 원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유연함이 선수들 자체적으로 워낙 많잖아요. 이제 서로 볼을 주고 받으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메워준다든지 그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공격이 진행을 하는데 안드레 고메스 선수는 뭐 세르지 로베르트 선수가 만약에 앞에서 뒤에서 볼을 전달해주면 앞으로 갖고 나가는 전진력까지 좋아요. 추진력까지 정말 좋은데 그 다음 만약에 메시나 다른 이니에스타 선수가 이렇게 볼을 내주고 나면 이제 다른 공간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움직임이 단 1도 없더라고요. 그냥 볼을 주고 나서 그 이후 움직임이 정말 1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에 네. 그대로 서 있어요. 네. 그냥 그 카메라에 실전이죠. 잡히는데 그대로 서 있어요. 네. 등밖에 안 보여. 딱 주고 나면 아 내 할 일 끝났다. 내 할 일 끝났다 이거예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의 전술 그 축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고 나면 움직여야 되고 또 자기의 움직여야 되고, 네. 자기가 빈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드레 고메스 선수는 당연히 골이 없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안드레 고메스 선수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세르지 로베르트 선수도 이제 기존에 다니 엘베스가 있을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큰 게 경험적인 면도 있겠지만 뭔가 파워풀한 면이 없다고 할까요? 저는 오히려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꽤 괜찮게 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안드레 고메스가 그냥 같이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오른쪽 라인에. 안드레 고메스가 너무 같이 연계가 되는 그 연계 네. 모습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비아레아전에서 이제 점점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는 점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몸이 풀리는 것도 같고 크로스도 날카로운 면도 몇 개 보여주기도 했고. 그 비아레알전도 고전을 했지만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레알이 사사이를 들고 왔는데 그 사사이의 이제 중앙 아니 그러니까 수비 역할을 맡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진짜 오밀조밀하게 진짜 그 좁은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되게 좁게 만들어놨죠. 경기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해요 수비 라인이 보면. 일단 양쪽 윙은 버리고 왜냐면 일단 네. 높이에 자신감이 있었기 자신감 때문에 있으니까. 양쪽 사이드는 버리되 센터 지역은 완전 두 줄 버스를 세워버렸죠. 네네. 그냥 수비를 할 때는 아예 두 줄 세워버리고 앞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비아레알 선수들의 수비 간격은 되게 좁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뒤에서 이제 패스 주기를 뿌려줄 수가 없던 게 오면은 잘리고 오면 잘리고 오히려 역습을 내주는 계속 역습으로 당했죠. 네. 오히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같이 압박을 많이 해줬죠. 이미 공격을 하다 볼을 뺏기면 같이 압박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서 만약에 롱볼이 한번 툭 들어갔을 때 파투나 앞에 산소네 선수가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갖고 들어가면 피케나 마스체라노 선수가 이렇게 스피드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뚫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네 선수한테 골을 먹기도 했고요. 뭐 그 제가 좀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했는데 뭐 좀만 더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파투가 이니에스타나 부스케스를 계속해서 압박을 그쵸. 가해줬죠. 예. 이니에스타하고 부스케스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탈압박이 가능 조금씩은 보여줬는데 부스케스가 몸이 안 올라오기도 했고 또 부스케스가 딱히 패스를 연결해 줄 만한 공간이 데니스 없었어요. 수아레즈가 이제 데니스 수아레즈 자리에 과거에는 라키티치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박스 투 박스의 전형을 보여줬던 라키티치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는데 아 물론 저기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 어디였냐? 세비야에 있었을 때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보였다면 이제 바르셀로나로 넘어와서는 또 다른 역할로 그 역할로 전성기를 누볐던 선수가 라키티치였는데 그 라키티치가 이번 시즌은 부진해요. 부진하다 보니까 데니스 수아레즈를 썼는데 데니스 수아레즈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스케스가 옆에 이제 라키티치라든 이제 볼을 운반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없는 거죠. 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길게 뿌려넣던가 아니면은 피케나 마스체로노한테 다시 백패스를 돌린다거나 그 이유는 아까 뭐 그 이후부터는 장선 오케스트가 말한 것과 똑같은 예, 현상이 벌어지고 아까 저희가 말했 아까 EPL 첼시랑 토트넘 경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건데 이렇게 압박이 맨시티 리버풀 이게 뒤로 돌리다 보면 나중에 다시 앞으로 이제 쇼패스로 이제 나가기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미 수비 라인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토라든가 산소네가 압박이 굉장히 정말 좋더라고요. 강하게 걸더라고요. 수비 그러니까 수비 가담을 해줬던 게 앞에서 이미 바르셀로나 라인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네. 근데 그 올라와 있는 라인을 바로 앞에서 바로 견제해주면서 압박을 해줬던 게 제일 큰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 그쵸 아 무승부 요인 일단 선제골도 그러면서 역습을 시작을 했고 역습이 성공을 한 거였고 그나마 이 경기는 이니에스타라도 있었지 그쵸 그 14라운드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전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니에스타도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라키티치가 나왔는데 중앙에 3미들 다 부진해가지고 저희 레알 소시에다드 애들한테 세컨드볼 다 뺏기고 그 경기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 세컨드볼까지 다 뺏 이제 전방으로 강하게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이 강하게 프레싱을 거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허둥대다가 옆으로 벗어나는 패스를 주거나 패스들이 다 부정확하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볼 끌다가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40분이 돼서 바르셀로나가 첫 번째 슈팅을 날리더라고. 40분이 돼가지고 저는 한 최근 5시즌 동안 이런 경기가 계속 이번 시즌 동안 이런 경기가 있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기 해설에서는 저는 최근 5시즌 동안 이런 경기가 과연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그쵸.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너무 부진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최근 두세 경기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뭔가 변화를 조금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펩이 남기고 간 유물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뭔가 조금 더 이제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펩이 있을 때 전성기를 봤을 땐 중원에 그래도 이니에스타와 사비라는 두 명의 정말 그 마스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니에스타 혼자 남다 보니까 이니에스타가 집중 마크 당했을 때 표로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대체자를 다시 찾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펩의 유물이 있긴 있죠. 바르셀로나에 있긴 그쵸. 있는데 엘리케가 펩의 유물을 그대로 쓴다고는 쓰진 않죠. 예, 보면은 펩 시절보다 점유율 이제 물론 볼 점유율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점유율적으로도 보면은 한 5% 정도 낮아졌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펩 시절보다 엔리케 시절이 보면은 이제 피케라든가 부스케스가 이제 라볼피아냐라고 이제 변형 3백 이제 그쵸. 부스케스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양 수비수 사이로 들어와서 길게 뿌려주는 그러니까 부스케스가 이렇게 저기 뭐야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사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인 라인이 좀 더 앞으로 압박을 가해지고 그 뒷공간을 이제 MSN이 침투하는 형식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엔리케가 들어오고 두 시즌 정도 동안은 잘 먹혔어요. 잘 먹히다가 이제는 이 전술이 어떻게 보면은 라볼피아냐 자체가 조금 기발한 전술이긴 한데 그 이후에 공격 전술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그쵸. MSN 결국은 그 MSN에게 모든 걸 맡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MSN이 한 명이라도 MSN 중에서 한 명이라도 뭐 물론 수아레스나 네이마르 중에 한 명 빠지는 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메시가 빠졌을 때 이번 시즌 초에 부상이었을 때가 되게 컸죠. MSN 의존증은 좀 너무 컸던 걸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비아레알전도 확실히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수아레스 선수가 수비 라인을 깨기 힘드니까 완전 잠겨버렸고 메시 선수랑 네이마르 선수가 계속 나와서 볼을 받으면서 막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안 좋게 봤던 거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조금 최근에 골도 없고 이제 경기력이 이렇게 막 엄청 좋진 않잖아요. 이제 그 주요 원인이 약간 중원이 이제 앞으로 볼을 배그를 못 해주니까 네이마르 선수가 내려와서 받으면 자기가 뭔가 계속 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브라질 대표팀처럼 자기가 뭔가 계속 풀어가려고 혼자를 네이마르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이 저기 바르셀로나의 3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그쵸.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MSN과 이 3미들의 공간 그 사이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라든가 메시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이마르나 메시가 드리블을 해야 될 공간이 점점 많아지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볼 드리블하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드리블을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템포도 한 박자씩 늦고 패스 템포도 늦고 그쵸. 네 네이마르가 제가 이제 그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이니에스타에게 줘도 될 법한 이니에스타나 뭐 자기가 경기를 풀라고 그러니까 이니에스타가 풀어줘야 될 거 자기가 계속 풀라고 하더라고요. 이니에스타나 저기 디뉴 그쵸 디뉴한테 충분히 주고 풀어줘도 될 만한 것들을 혼자 드리블 볼 끌다가 끊겼던 게 한 5번 정도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 들어오다가 자꾸 네. 커트 나가고 힘들어서 대충 봤는데도 5번 봤으면은 제대로 봤으면은 한 3번은 더 나왔던 엄청 나왔어요. 네. 아무튼 그런 저기 뭐냐 현상도 좀 많아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결국은 메시가 프리킥 골을 어마무지한 골을 성공시켜주면서 경기는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프리킥은 그 옛날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미국전 딱 그 경기 알아요. 그 경기 기억나는 것 같아. 딱 왼발 잡이면은 딱 니어 포스트 딱 그 구석 쪽으로 날아갈 줄 알고 골키퍼도 다 아예 못 움직여 아예 역도난 걸 다 벽 이쪽으로 밀고 자기도 이쪽으로 다이빙할 준비 다 맞춰놓고 했는데 11시 새벽 에 저기 1시 노리고서는 이렇게 다 마크 그쪽으로 다 보내놨는데 11시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역동작 걸렸죠. 그 비아레알 골키퍼가 세르지오 뭐 아센지온가 그런데 아센조인가 그런데 이 키퍼도 이 골키퍼도 이번 경기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죠. 네, 엄청 막았어요. 뭐 수아레즈도 엄청 막아대고 네이마르도 엄청 막아대고 네이마르 그 한 번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프리킥 상황이었네. 메시가 이제 벽들 다 이제 두 명 놓고 그 저쪽에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다 이제 저 반대쪽 퍼포스트 쪽으로 이제 밀어놓으니까 네이마르가 그 옆에 이렇게 차는 듯하고 서 있다가 그쵸. 바로 이제 그 안쪽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내더라고. 네, 그걸 막았어요. 거의 1대1 장면이었는데 그걸 막아내고 뭐 수아레스도 1대1 장면이 한 번인가 있었던 거 칩 메신가 네이마르가 칩으로 올려준 거 네, 있었는데 그것도 막아냈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프리킥은 그 어느 키퍼도 어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키퍼가 못했다기보다는 키커가 정말 잘한 경우죠. 네, 그렇죠. 이 경기는 약간 경기 전에 해설위원들이 약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최고의 방패와 최고의 창이 만나서 과연 누가 뚫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이 경기는 최고의 방패랑 약간 무딘창의 대결이 아니었나. 인간계 최고의 방패가 신계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신계창? 신계 박물관창 신계에서 하나 쏜 화살에 이제 좀 잠깐 금 같다? 요 정도? 금 같다. 근데 비아레알은 진짜 최소 실점 팀 같이 보이더라고요. 수비력이 어마무지하던데요. 네. 비아레알도 저희가 이제 라리가를 너무 새벽에 하니까 힘들어서 못 봐서 그렇지 라리가도 조금 혼돈 약간 개판 났어요. 개판 5분 전이죠 여기도. 특히 이 경기가 비아레알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더 개판이 돼가지고 네. 이겼으면 더 개판이었을 거예요. 네, 개판 여기도 개판 5분 전이 됐고. 이번에 유럽 리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위권 팀들이 약간 이렇게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우승 경쟁이나 뭐 챔스 경쟁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은 조금 더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순위가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예. 막 가슴 아프니까. 5위인가요? 가슴 아프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지금 한 9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점이. 야, 다음 주에는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들고 오는 것 어떻습니까? 아틀레티코? 네 다음 주는 다음 주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번 들고 오는 걸로. 한번 다시 이 방송이 끝나고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걸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번 볼 때가 됐어. 시즌 초반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제 역시 꼬마다 이랬는데 다시 이제 전망이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는 시메오네가 경질이 되면 갈만한 팀이 없는데 시메오네도 갈 데가 없고 올만한 감독도 없어요 지금. 반할? 안 돼. 반날 하면 이제 바로 갈아탈 거야, 세비야. 뭐 첼시 빼고는 내가 굉장히 갈 때여서. 세비야의 제 누구야? 반하면 바로 세비야로 갈아탈 겁니다. 근데 시메오네가 1년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단기 계약했죠. 네, 단축 계약을 했죠. 네. 단축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이 일단은 마지막 시즌이어서 과연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시메오네가 과연 다른 팀을 갈 수 있을지 간다면은 딱히 보이지 않는데 아마 저는 EPL 지금 약간 보면 웨스트햄이나 이런 팀들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파리로 갈 수도. 아 생제르맹. 네. 에메리 감독이 지금 계속 경제 소리 나오긴 하죠. 위험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16강 떨어지면 경제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챔스 바라보고 이제 토너먼트의 신이다 보니까 챔스 바라보고 데려왔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은 이제 바로 경제 버려야죠. 버려야죠. 네. 바로 버려야죠. 그 근데 또 저기 뭐야 파리의 감독은 또 저기 누구야 저기 아 나지 호펜하임 감독 나겔스만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나겔스만은 또 아스날 감독 얘기도 그쵸.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끝나고도 감독들 이번 시즌 특히 감독의 이, 네, 그 변동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이번 시즌만큼은 아니어도 다음 시즌도 감독들 이동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페비 파리를 가면 어떨까요? 예? 페비 파리를 가면 어떨까요? 페비 파리? 뭔 소린가 뭔 소리 하나 했다. 페비 파리 가도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페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만수르가 자르면 없어서 가야죠 뭐. 뭐 그때는 은퇴하겠지. 은퇴가 머지 않았다. 최근에 기사 네. 보고 놀랐어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지. 은퇴가 머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때 왠지 경질 당하면 그때 은퇴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자기가 사임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딱 페비 그 선수들 이번 시즌에 사오는 거 봤을 때는 좀 만수르한테 아 이번 시즌은 틀렸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게 사네라든가 뭐 그 브라질 누구죠? 또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디게 신성 헤수스 나왔어. 아 헤수스 그 헤수스 나왔는 책 있고 헤수스. 네 흔한 이름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헤수스였네. 헤수스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키우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네 선수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펩이 아직도 베스트 11을 못 짰어요. 제가 봤을 때 매 경기 바뀌잖아요. 여기도 선발 라인업이 원래 펩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시절도 그렇고 베스트 11은 거의 혹사하다시피 그쵸. 돌리는 감독인데 약간 지금 첼시 네. 같이 뭐 지금 첼시는 그래도 저기 챔스라든가 이런 거 안 뛰니까 그렇게 뛸 수 있다 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그런 경기 그런 컵 대회들을 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베스트 11 풀 가동하는 네 그런 감독의 펩인데 지금까지 뭐 수비 전술을 13번을 바꿨다는 등 뭐 이 뭐냐 중원 자원도 이에 썼다 제 썼다 뭐 이러고 공격도 뭐 한 싸네 썼다가 뭐 나바스 썼다 스털링 썼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펩도 베스트 11은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던 거 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펩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펩 자르면은 이게 좀 많이 들어 옷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돈이 많이 들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FFP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규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조금 지금 내년 시즌에 감독들이 좀 변동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라리가는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아마 다음 부에 조금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2부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해보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쉽시다.